비밀의 제 시즌2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백승환님 들어와 주셨네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창원의 김성기님, 샬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괜찮아요. 거기에, 오정현 목사가 또, 한마디 했는데 아주 웃기는 말을 했어요. 처음 참가하시는 분 여기 지금 오셨네요. 한문으로 써주셨어요. 아, 이 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유, 제가, 너무 작어서도, 한문도 잘 모르지만, 작어서도 잘, 모르겠네요. 아, 한상배님이라고 읽어주셨네요. 한상배님, 반갑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또 말실수를 했어요. 그죠? 뭐,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제사법이란 말을 썼어요. 영적제사법.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 뭐 도로 나는 거, 뭐 지하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한 거, 몇 개가, 저기 법에 저촉이 난다죠. 그게 이전에, 어떻게 힘을 좀 써가지고 말이죠. 건설회사,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그 했을 때, 우리 교회 판사만 250명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설 회사들이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디자인하는 회사나, 이 설계, 이런 회사들은 꼭 그 녹취를 따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 또 녹취를 공개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힘을 써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시장도 바뀌고 뭐 이러다가 이제 거기 그게 지적을 당했는데 이걸 강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강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영적 배수전을 치고 이건 꼭 이뤄내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밀어붙여도 떳떳한 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거는 하나님 법으로는 무죄고 그래서 이걸 강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제가 원고 써는 게 다 날라 그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뭐, 오정현 목사가 워낙 한국 기독교계에서 우리 이제 방송 청취자들 분들은 이제, 탐욕 덩어리인 거, 아주 쓰레기인 거는 이제 아니까, 뭐, 오정현의 막판을 하는 것으로 방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이 한상배님이 일본 도쿄에 계시는군요. 우리 일본에 또 한 분 계시죠? 초비님. 근데 우리 초빈님은 방송은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지 우리 초빈님도 들어와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그 목사들이 세금 안 내죠. 그런데 떳떳해하거든요. 떳떳해요. 심지어 월급 포함 이 사람들은 이제 사례비라고 하는데 그거 포함 이렇게 저렇게 지원받는 거 보면 1%의 삶을 누리는 그만큼의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신들이 어떤 특정 신분이고 그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도 모르게도 세상법과 하나님 법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그 오정현 목사가 영적 제사법이었는데, 여러분 영적 제사법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적 제사법? 영적 제사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영적 제사라는 말은 있죠. 영적 제사. 정확하게는 영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제사에서 따와서 그 제사와 성격이 같다. 라고 해가지고 말해요. 말을 해놓은 건데,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있는데, 영적 제사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제가 카톡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는 없는데 영적 예배는 있어요. 이 그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탁 아시네요. 그렇죠. 근데 영적 제사법 그랬어요. 영적 제사법. 그런데 영적 제사법 특별하게 없어요, 여러분. 그 법,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요. 예를 들어서 제물을 뭐 짐승을 잡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신약에 너희들이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니라고 했었을 때는 구약처럼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제사법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웃겨요. 그런데 이제 영적 제사법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김성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는 오정현 목사 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아이고 제가 쓴 거군요. 제가 쓴 걸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약의 행위법은 폐하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렇게도 알게도 모르게도 한국 기독교에서 나누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뭐 도덕법 이렇게 따로 딱 있는 것 같아요. 도덕법, 무슨 사회법 혹은 세상법 뭐 이렇게. 그래서 뭐는 지키고 뭐는 뭐 이렇고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단어를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거나 전가되었다고 하는 원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원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원죄와는 다르게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덕법과 사회법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면 도덕법과 행위법 모든 도덕법도 다 행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의미를 따로 나누고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정현 목사가 사회법, 도덕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간통죄에 관한 그 법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 간통에 관한 건 여러분 사회법입니까? 아니면 도덕법입니까? 아니면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간통법 같은 거, 이전에 있었던 거. 그게 사회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사회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윤리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도덕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입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오정현 목사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해요.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아비마귀의 욕심에 따라 사는 새끼 마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탐욕에 발로고 그래서 나눠놓았고 비판 능력이 없는 평신도라고 불리는 다수의 교인들이 그저 그 말을 그렇게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피만 가지고 오면 뭐든지 다 정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만 들어가면 그냥 그 앞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그 교인들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마귀의 그 아주 더럽고 음란한 계기가 숨어있는 그와 같은 나눔 있잖아요. 분류. 이것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한국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이야기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익셉션이 없다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주 쓰고 있는 거. 그걸 복종하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입에, 아니,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은 그럼 없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있어요. 성수는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 성수 이런 거 아예 그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를 않죠.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주일 성수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사회법은 아니죠? 그리고 도덕법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법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방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뤘지만 주일 성조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죠. 아니 서방 기독교가 만들어낸 율법 같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더욱 고착화시키고 그 법을 더욱 악랄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재건축시킨 거죠. 다시 재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렇죠. 아 교회법이죠. 그렇죠. 교회법이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일 한국 사람들만 쓰는 단어예요.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말을 미국 기독교인들은 쓰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썬데이에 교회를 가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매우 강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인만큼 이 사람들도 그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더 심하게 그걸 율법화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전혀 없고 한 번도.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공식적으로 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는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있지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를 하죠. 근데 주일로 대체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집에서 성막이나 성전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서기관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날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날도 여전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대체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군요. 주일 성수가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군요. 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만 이렇게 지독하게 이러는 거예요.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교회법이라고 벌써 답을 주셨네요. 그럼 11조는요? 11조. 11조 이게 여전히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 이번에 보셨나요? 오늘인가 어제 어느 분이 게시판에 글을 달으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이신데 당신께서 거기서 쓰셨으니까 특별히 감출 일이 없으시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나서 장애가 조금 있으시대요. 그래서 상급 판정을 받았고 기초 수급 생활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의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남편분 되시는 분을 잃으셨어요. 그 사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지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방송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고 지금까지 쭉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거나 뭔가 그럴듯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성경적인 듯하게 느끼셔서 이제 이렇게 글을 다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그러니까 11조 부분에 있어서 11조라고 하는 거 11조 생활을 해오다는 분들이 그거를 끊을 때에 예외 없이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시더라라는 거죠. 정말일까? 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여전히.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고도 동의가 되지는 듯해도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감추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그러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뭘 말씀하셨냐면 그런 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려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죠. 우리 김이 대한민국의 창조 기독교라는 말씀을 쓰셨네요. 맞아요. 창조 기독교예요. 11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매일 아침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흡사 저축하듯이 말이에요. 뭘 쌓아요? 쌓기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겼을 때 그때 회막, 그러니까 텐트를 옮겨 다녔잖아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나갈 때에 계속해서 옮겼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옮길 때 개인이든지 무리든지 간에 옮겼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단을 쌓아야 되니까 제단을 따로 그 옮긴 지역에서 쌓아야 되니까 단을 쌓는 거지. 궤를 40일 작정을 하고 간달지 아니면 뭐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한 것을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하루도 거르고 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쌓은 건 흡사 그 은행에 저축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새벽 기도를 말을 하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한국의 창조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교회법이죠.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때의 교회는 세상. 모세의 인도를 뿌리치려고 했던 이집트 안에서의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전히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행동을 가지고 누가 너더러 우리의 재판관이 되라고 했느냐라고 따져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선민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성격적으로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법은 교회법인데 그때의 교회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이 지체된 그런 우주적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지역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주일이란 단어는 있긴 있군요. 같은 한자권이라 그런지. 근데 성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기독교인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깔보죠. 깔보는데 일본이 신학은 그리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 기독교 신학이.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따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주구장창. 그죠? 주구장창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법도를 따라라. 그렇죠? 이 말씀 엄청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실 때 내가 가르친 것을 What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도 그리고 내 후손도 그리고 네가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있기는 있다. 우리 백승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나요? 그 유명한 스님이시던데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어요. 그 베트남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뭐라고 하던데 불교 용어로 자기를 태웠어요. 그 양반이. 그렇죠. 자기 몸을 태우면서 꼿꼿이 앉아서 불타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버리신 이런 거 사랑한 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신명기인가 거기에 나온 말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에 나온 거죠. 신명기 6장 5절인가에 나온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데 율법에서 제사법은 폐기되고 도덕법의 정신인 사랑은 유지된다. 저는 기독교 강요를 훑어만 봐가지고 그냥 주르륵 넘기면서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는 몰랐는데 칼빈이 그런 형편없는 말을 했군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틱닛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러면 백승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스님의 이렇게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로 산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신 건가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한번 그 영우 씨랑 대판 그 지난번 우리 영우 씨랑 같이 방송할 때 크게 다툰 부분이 있었죠.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악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영우 씨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죄인들이 만든 법, 제도, 장치라고 하는 그 세상은 계시록에 보니까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영속성이 없다. 그 차원에서 악하다라고 말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세상 윤리가 우리 머리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성경에는 노동이 형벌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형벌적 노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형벌적 노동. 낙원에서도 노동을 하고 노동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형벌적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동을 힘센 자들이 만든 법 안에서 그들이 만든 제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만든 그 뭐 자본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제도 안에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형벌적 노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이 악하다라고 원로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제 영우 씨가 동의가 안 됐고 아마 그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동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전 그렇게 믿는 거죠. 다만 그때 제가 익셉션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의 직업은 영속성도 없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이 즉 죄인들이 거심으로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고 세상을 심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래서 그 직업 그러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생업 현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수가 있죠. 그런 것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서의 직업 자체는 그렇지만 악하지만 영속성이 없고 형벌적 노동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와 방법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상에서의 모습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지상에서의 모습이 교회다. 물론요. 아직 컨셉이에요. 이미 거룩해요? 왜요? 거룩하다는 법적 선언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구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인가? 뭐 아무튼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거룩하다가 완전하다랑 사실 동의어예요. 거룩한 거 완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만큼의 점과 흠이 없는 거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해라. 그런 건 너희들이 애쓰고 실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법도 규례대로 따라 살라라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제도 안에 육신이 섞여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결박되어진 모습도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이 육신의 삶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해. 그럼 우린 9시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야근해. 그럼 야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그렇다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에서 내 생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 노동을 통해서 하늘 섭리가 나타나고 하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형식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형태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태로서 껍데기로서의 직업 이런 그 제도 안에서 이런 법 안에서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시스템, 로, 법, 그 다음에 regulation 뭐 이런 거죠. 그죠? 장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다. 그렇죠? 그리스도 나라가 창설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실 때 그런 것들은 깡그리 다 사라지고 새로운 법과 제도와 질서들이 완전한 그러니까 거룩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거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것이 악한 것이고 영속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보면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되게 이전에 이 말을 했더니 놀라기도 하고 또 놀라면서도 인정도 할 수 없고 수용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이들 그 수용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데 소액이다 이거죠. 1불짜리 한 장. 근데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해도 주인 찾아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그냥 내가 가지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정법에도 횡령물 이탈죄라는, 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있죠? 그건 이탈물이에요. 이탈물로 횡령한 거죠. 금액이 작으니까 실정법으로는 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도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100불은 어떡할까? 100불. 10만원은. 12만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1센트도 줍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어차피 전도사님 다른 사람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줬든 말든 넌 상관하지 마라. 넌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다. 죄를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나누지 말라라는 말이 정확한 우리 번역은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그 사람이 그린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성질의 행동을 너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말을 했거든요. 너는 절대 죽지 마. 100만 불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이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아요. 상당 부분이 그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법도 나누지 말고 도덕법도 나누지 말고 뭐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린 그 사랑을 알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는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법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이 법조문으로는 다 폐기가 됐어요. 법조문으로는. 그렇죠? 법조문은 다 폐기가 됐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 차례 말씀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 폐기가 됐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딱 한 가지만 갖고 나와서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도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이 폐기된 걸 알고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1조. 그렇죠? 11조. 그것만 갖고 와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그 스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 도그마, 닥트린이죠. 이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타적이세요. 굉장히. 그런데 한쪽 눈으로 이렇게 다르게 돌려서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무척 배타적이신 거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들하고 겸상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요. 문신 잔뜩 하고 뭐 생긴 것도 건들건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교양이 몸에 심어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말투나 행동이 지지 못한 한 20몇 살짜리가 10대 때 감옥을 10년 갔다 왔어. 근데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옵니다. 쓰레빠 신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 이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법들 있잖아요. 이 법들은 법조문으로 다 폐기가 됐고요. 신약 시대에는 따로 특별하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성격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한 번은 드렸는데 내가 살아야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잖아요. 내 이웃을 살리고. 그렇죠? 그것이 세상 윤리예요. 내가 건강해야 이웃을 보살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죽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에요. 오늘 죽을 수 있는 사람. 야, 목사님 거 너무 하시네요. 내가 그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우리 애가 아직 어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걱정은 돼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 누가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보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 윤리예요. 신앙 윤리. 그게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문을 읽어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많아요. 도적질하지 말라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가 요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래서 사랑 타령만 한단 말이에요. 사랑 타령만. 미국 기독교인 같은 경우. 그렇죠? 미국 기독교인들은요, 사랑 타령만 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감사만 해요. 받은 복에 대해서. 그래서 받은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되게 육신적인 것들을 쭉 나열한다. 그게 받은 복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최면에 걸리고 세뇌를 당하다 보면, 정말 형편없이 못 사는, 아무래도 흑인들이 여긴 좀 더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형편없이 못 사는 흑인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이다, 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웃사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이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질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독생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확증을 하시는데 그게 그 사랑이요. 용서의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용서의 다른 말. 근데 용서는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용서가 적용이 되지겠어요? 적용이 안 되지죠. 그래서 제가 용서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세상에 용서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개별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현재화 개별화가 되려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믿어야 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개별화 현재화가 되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죽음으로 이루신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사랑을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베트남의 그 스님의 사랑과 그 사랑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만약에 사랑을 크기로 따진다면 내몰몸을 불살른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의 크기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음이라는 어마무시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질의 사랑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는 더,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그 사랑,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구원을 품고 있는 사랑이고, 구원을 하려면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간계한 사탄보다 훨씬 그 말씀으로 사탄의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그 사탄의 지식이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을 때처럼 사탄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달리해서 해석을 꼬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르시고 이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구원과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통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사랑, 보통의 사람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랑이 딱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아가페 사랑만. 아가페 사랑만. 아가페 사랑만 써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다른 말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냐면 구원의 사랑이고 구원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능력을 담아놓고 있는 그 용서라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배타적이라고 하니까 배타적과 성별 때문에 차이. 예, 말씀 잘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단어가 이렇게 짧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학적으로 배타적으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피하다, 부끄럽다보다 쪽팔리다가 더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배타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 배타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과 겸사한 건 몰라요. 자기들은 죄인하고 멀리 하거든요. 자기들은. 멀리 해요. 멀리 하면서, 그렇죠? 멀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겸사한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퀴어 축제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끝까지 저는 제 입장을 견지를 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시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하나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누가 말씀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이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그렇게 나눠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셨으니까 저도 나눕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반대하더라도 동성애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성애자들하고 거리낌 없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6개월 정도 여러 동성애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매우 힘을 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극명한 게 뭐였죠?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능력 베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귀신 내쫓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을 할 정도였으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교사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 같은 랍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성경교사긴 하겠군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대충 넘어가도 될 일들을 얼마나 날카롭게 예민하게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점들을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시라니까요.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렇죠? 대충 살아도 돼요. 가는 곳마다 쌈박질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을 짓만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사회적 통념상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 골라 찾아다니시면서 겸상하고 함께 밥을 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가능하죠? 신자들한테. 동성애자들을 왜 사랑을 못해요?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스라니까요. 동성 간의 섹스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적극 지지한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입장을 밝히면서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의 섹스는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고 하면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돌이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동성애를 비롯한 뭐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일이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민하게 남들은 그만하면 훌륭한 인물이지 할 때도 오는 사람 어떻게 막어라고 하면서 그렇죠? 악어 새끼를 키워서 나중에 악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오정현이라는. 교인들이 반대해도 결국 담임 목사로 앉혀놓고 말이죠. 대형 교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온 사람 못 막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옥 목사도 비판해야 된다니까요. 예민하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으세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비판을 하시라니까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고 아주 갈기갈기 그냥 잘라놓으세요. 난도질을 치시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여자가 저렇게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발할 때 그냥 땅에다가 아무거나 낙서로 끄적끄적 거리시면서 무시를 하고 글을 안아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창기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른 성질의 일을 우리가 두 개를 왜 못 감당해요? 감당할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야죠. 마지못해 물음표 기다렸다는 듯이 물음표. 솔직히 기다렸다는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왜 그래요?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내 육신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움 같은 거로 다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안 안타깝고 이게 왜 안 슬프고 이 슬픔이 왜 고통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0년만 더 살고 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렸죠. 5년만 더 살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거 가능해야 되죠. 우리들은. 그렇죠. 이게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백승환님이 저는요 이웃사랑 잘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지금 거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자기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나는 왜 세월호 가족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왜 그렇게 안 슬플까?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몇십 년 사귄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또 드라마 보고는 훌쩍훌쩍 잘 울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 또 그럴 때는 또 보면 워낙 그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왜 다큐멘터리든지 드라마든지는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잖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그런 건 그런데 어떤 뉴스 같은 거를 접하고서는 또 안 그런가 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다 져야 안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승환님 너무 그런 것에 자책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원래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임의와 아직이어서 바울처럼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예수를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론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기술들하고 좀 다른데, 뭐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으로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짐승으로 변하면 번식하듯이 말이죠. 후손을 생산하는 것, 혹은 아니면 뭐 성적 거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돈으로 계산해 버리고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인간은 행복을 주는 존재다라 할지 뭐 아무튼 별의별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덕을 가진 존재다. 신이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와 justic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진 존재다. 흠이 없는 것을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간론을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이 인간을 한없이 약한 존재로 그려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지 면에서 willpower라고 하는 거 의지력이 한없이 약하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면서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걸 무지하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실력을 쌓게 되고 뭐 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향해 나갈 때에 인간은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능력, 실력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되기 불가능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영혼을 가진 자라고 인간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즉 타락했을 때에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려가지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어서 백승환님 원래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뭐 우리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속였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두 손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항상 밝게 미소를 띄어서 인사하고 전혀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일주일 내내 그분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처럼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오는 모든 집사님들에게 그와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2년 만에 다 버려버렸다. 왜? 제가 가증스러워서 가증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랑? 관심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에선 저도 정말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분이고 성별하신 분이어서 따로 구분을 하셨고 구분을 하시는데 거룩하게 구분을 하신 분들이어서 태생적으로 신분적으로 다른 분들이어서 저분들 가슴 쪽에서는 사랑이 만땅 그득 채워졌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랑이 그들의 가슴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올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인, 자기 그 사모님들, 자기 부인들한테도 그 대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온화하고 말이죠. 그렇게 존중하고 하는 모습들 보고, 야, 목사님들은 달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들하고 말 트고 지내다 보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거.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들은 반으로 나눠져요.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좀, 율법적으로 선한 모습을 가지거나, 그렇게 좀,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패스터스 킥 그래가지고, PK, PK 그러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따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피리언스죠. 외형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한쪽으로는 약간 비하해서 PK라고 말하고 한쪽으로는 약간 특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PK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거룩한 거지. 하나님 완전하다고 하시니까 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해 너희들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런 상태에 도달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할 거 없어요. 자책할 거 없고 늘상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계속 접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의 육과 영과 및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갠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영적 음식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최수진 님이 켈빈이 쓴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데요. 제사법은 폐기되고 도덕법은 하고 이제 안 쓰셨는데 살아있다고 뭐 그랬겠나 보죠. 그랬나 보죠. 도덕법 혹은 도덕법의 정신은. 근데 정신 그러면 맞아요. 근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칼빈이 천재기는 해요. 기독교 강요를 27에 썼으니까. 천재기는 해더라도 그가 다 해요.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과 한번 언젠가 공부를 해봤으면 참 좋겠네요. 그냥 쭉,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가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미국의 침례교도 칼빈을 배우고, 한국의 장로교도 칼빈을 배우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네요. 화면이 자꾸 깨집니까?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대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이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은 건데 똑같은 그 IP를 두 사람 이상에게 판매를 한대요. 사실은 그런다고 하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지 우리 정종강 집사님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글도 잘 안 다시고 그러셔가지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셨네요. 충남 청양에서 청양이면 고추인가요? 여길 왜 가셨나요? 왜 갔다 오셨나요? 요즘은 주일마다 자주 지방을 가게 되네요. 일요일마다로 바꾸십시다. 우리 작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일요일마다 자주 지방을 가게 되네요. 다음 주도 논산에 또 가셔야 되네요.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나요? 아무튼 이제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석 집사님도 오셨고 이윤정님 들어오셨고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 동영상이 깨지고 목소리는요? 목소리는 안 깨지나요? 아이고 참나. 이게 한 분이 깨지는 거면 그분이 문제인 건데 여러분이 깨지시는 거면 지금 제가 문제예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떠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보면 우리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끽해야 비늘 같은 거 없는 문어 따위 먹지 마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굽 얘기하면서 돼지 같은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무슨 악어 같은 거 무슨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박쥐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역시 아님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원의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다. 하느님께서 문학적으로 거기에 나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넣으신 것이지 거기에 수소나를 갖다 놔도 되고 수소나를 꺾지 말라 하셨으니 수소나를 꺾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약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비늘 있는 것을 먹지 마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키워드가 됐으면 좋, 키 센텐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니까 선하신 듯해서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법률들의 목적 혹은 기능 혹은 정신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절의 말씀이 5절의 말씀을 그래서 특별히 픽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뭐였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즉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목소리도 깜빡이에요. 어쩌면 좋죠? 목소리도 자꾸 끊어지네요. 아, 참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결박되어져서 심한 경우는 그냥 속해진 것이 아니라 섞여져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박되어져서 살고 있으므로 육신이 결박되어지다 보니까 내 정신도 심지어 영혼까지라도 피폐해져서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때에서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차라리 세상의 법과 제도와 장치에 그것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그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이다. 솔직히 말해서 정신까지라도 노예가 돼버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종종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사랑의 법, 그 법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뭐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즉 죽어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남편 존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죽으라는 얘기죠. 둘 다. 둘 다 각각의 율법을 죽여서 하늘의 사랑을 실천해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로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조금 더 큰 공동체에게 그리고 가장 큰 사회라고 하는 국가에 그 다음에 더 큰 사회 온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아가페 사랑을 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정신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음란하지 말라는 둥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뭐 악독 무슨 뭐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죠. 뭐 여러 단어를 써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 먹어도 돼, 뭐는 먹으면 안 돼, 재산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리지 마, 뭐 재물은 이런 거를 선택해 뭐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깨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니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해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것만 명심하고 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너희들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사도행전에도 말해놓고 있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건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또 뭐 무슨 음식이든지 먹는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만 그 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실족할까봐 그 부분은 주의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단순히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접근 방법을 잘 모색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나 쉽지 않아요. 언제나 접근 방법을 너무 모색하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타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것을 끄집어 들어와서 그것을 교훈으로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해라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시장에서 파는 이방신을 섬겼던 거기에 제물로 드렸던 거 그것을 먹으면 먹는 모습을 봤을 때 시험 든 사람이 있을지 몰라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것 갖고 심하게 시험을 유대인 공동체 혹은 유대인 공동체 아니 교회 공동체지만 거기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들과 알게 모르게 약간의 선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시험 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으니까 그랬고,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는, 그런 것 갖고 시험을 잘 받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확대해서, 그렇죠? 확대해서, 접근 방법을 잘 모색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했었을 때 시험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법 때 하나님의 법 이걸 할 때,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두 주 전에 말이에요. 그, 막걸리를 한 통 샀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술을 마시지를 않고, 아내도, 맥주 반 컵만 마시면, 반 잔, 그 요만한 캔 있잖아요. 그, 자그만 캔 반 컵만 마셔, 반 캔만 마셔도, 반 캔도 못 마시는데, 막, 얼굴이 시뻘게, 온몸이 시뻘게지고, 그래서 술을 못 마셔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안 먹고, 그런데,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제가 로망이 생겼어요.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언젠가 한번 졸리를 한번 이제 방학이니까 오게 되면 이렇게 그 찌그러진 통 같이 이게 양은 그릇에다가 그런 거 한번 흉내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통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두 주째 그러고 있는데 그 번뜩 생각이 나서 이 방송에서 이 막걸리를 제가 조금 마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됩니까? 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 있잖아요. 시험 들을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자유스럽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한 건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하고 제가 개인적인 자료였으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고 여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소리로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다 만나뵙지 못했으니까 소화를 시키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조금 답을 확실히 제가 예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막걸리를 이렇게 안 했는데 참 했으면 비유로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사기에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하여튼 300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 있잖아요. 그림자의 그림자, 모형,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마태복음 12장에 나다라는 거죠. 다음에 꼭 시도해 보라고요. 정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지 그게 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무성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저랑 친한 집사님한테서 그분하고는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연조가 그리 물론 그 정도면 되셔야 돼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막 20년 30년에도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분이 첫 신앙을 기복 신앙을 먹고 저랑 그저 1년 남짓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배웠던 것 그리고 기존의 설교들 또 책들의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지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날 왜 안 가능해요? 그들의 법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따위, 우리가 만든 미국 기독교인, 서방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이 만든 이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 이걸 깨시자고요. 그렇죠? 아, 오늘 뭐, 오정현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이,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탐욕 덩어리죠. 너무 그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 시장 오모라는 그것도 쓰레기죠. 걔가 시장 짓 걸고 뭐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질 쳤잖아요. 똑같이 지 논문이 가짜면 하겠다고 뭐 목사를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서 말이죠. 또 바꾸고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의 사기꾼이고 논문을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목사수도 보니까 CRC 교단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짓말한 게 한두 개도 아니어서 시대의 사기꾼이면서 그저 덩어리 큰 교회를 만들려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이 자인데 이 자가 그 자신의 탐욕을 반드시 그 욕심을 그 채우기 위해서 말해요. 그 법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해 버리겠다. 그 무시해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위 이 개 같은 이 상종 못할 자를 제가 개 같다는 소리를 하도 하니까 저 목사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욕심 많은 자들을 말 못하는 벙어리 개. 그래서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개새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욕심 많은 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개 같은 현이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세상법 따로 있다. 하나님 법 따로 있다. 그래서 사회법, 도덕법, 그 다음에 하나님 법이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 목사가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에 관한 세상 법률이 사회법입니까? 세상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렇죠?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그 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상 윤리가 감히 따라잡지 못할 차원이 다른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의 성질에 성질을 담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할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담은 것, 즉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을 담은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성격을 담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고 또 많은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고 단지 그냥 그런 법을 실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티에 집져주는 일도 신앙인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해놓고 계시지만 가서 뚝딱뚝딱 집만 져주고 오는 것보다 우리 신자들은 집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왕의 복음을 전해주고 와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에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30년 11조를 끊는 것이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헌금 중독이 돼서 그래요. 저도 헌금 중독됐었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헌금은 안 아까웠었다라는 말이죠. 헌금을 내는데 많이 내도 기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자고요. 이제 그 헌금을요 우리가 모금으로 바꿨으니까 모금해서 우리 이제 그걸 갖다가 정말 쓰자고요. 우리의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을 할 때 말이죠. 그때 쓰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할 때 또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때 그 돈을 쓰자고요. 그 돈을 쓰면서 우리는 구제도 하면서 구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면서 왕의 복음도 함께 전하시자고요. 그 왕의 복음을 전하면서 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또 틀어 드릴게요. 아니군요.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노래를 안 갖다 놨어요. 제가 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노래 가사인데 한 말씀 드릴 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여기다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제 요 가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가 부른 노래예요. 제목이 뭐야? 잃어버린 조각이었나? 그래서 뭐 한 조각을 잃어버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한 조각을 잃어버려서 그 조각을 찾으러 갑니다. 조각을 찾으러 굉장히 뭐 산도 오르고 물도 건너가면서 조각을 찾죠. 그런데 저기 어느 한 조각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맞춰보니까 맞는 조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고 또 다른 조각을 자기 조각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또 아니에요. 방송이 끊겼어요? 방송이 왜 끊겼지? 안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끊기고 있어요? 아이 참나. 그래도 아무튼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각을 찾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맞지 않아서 울퉁불퉁 거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 소나무 밑에 보니까 그 조각이 또 다른 조각이 있어 가서 맞춰보니까 내 짝이래요. 꽉 맞더래요. 꽉 맞아요. 꽉 맞는데 맞다 보니까 입이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되더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런 하늘 교훈을 그냥 제 마음대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도 좀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 그거 여러분들 삶에 가져오잖아요. 상당히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아예 안 맞아요. 하나님은 모습과 형상을 지닌 여러분들에게 아예 맞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건 맞는 듯해 보여요. 맞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불구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불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쪼가리를 아무리 찾아다녀야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부족한 부분은 뭐로 채워줘야 돼요? 그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자신의 신적 도덕성, 그 영혼, 루하라고 하는 바람 있잖아요. 그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나오는데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스탑을 안 하고 했네요.